우리나라의 신천박물관이 개관된 때로부터 1년이 됐습니다. 신천박물관에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신천 땅에 기어들어 두 달도 못 되는 기간에 당시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만 5천여 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학살한 미제살인비들의 야수성과 악랄성, 잔인성을 낱낱이 폭로하는 전시품들과 직관물들이 있습니다. 개관 후 지난 1년간 9,580여 개 단체에 72만 2천여 명의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, 청소년 학생들, 그리고 해외 동포들과 외국인들이 신천박물관을 참관했습니다.